버티게 했던 건 늘 너였었으니 나를 웃게 했던 것도 매일 너였으니 곳곳에 숨어 있는 너무 많은 이유들이 날 너에게로 데려가고 달려가게 하는구나. 사람들이 웃는 건 어떤 이유일까? 아무 재미 하나 없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걸 알게 해주고 나도 남들처럼 웃는 게 행복하다 행복하다 느끼게 해준 너 걷고 쉬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기대하는 내 순간 모두가 그렇게 느꼈어 듣고 너와 말하면 이렇게 빠르게 하루가 저물어 버리는 행복한 순간 오지 않을 것만